이름을 모르고 지내온 날들 주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셨네 주 안에 누려온 자유와 평화 주께서 날 위해 마련하셨네 주님께서 내게 오신 그 밤에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다짐했네 나 이제는 주님을 피하지 않으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돌아가리라 저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구원하소서 저를 평화의 방패로 써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등불 되게 하소서 어둠에서 인도하신 주 날 위해 마련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내가 받은 따뜻한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사랑 크신 은총을 느낀 순간 내 가슴에 있는 작은 불씨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길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송이 불꽃 사랑의 도구 사랑을 모르는 이들의 구원 평화의 방패 사랑을 전하는 밝은 등불 주님께서 오신 그 방국에 다짐했던 나의 희망 이제 사랑 그 사랑 주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전하리 저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구원하소서 저를 평화의 방패로 써주소서 사랑을 전하는 등불 되게 하소서 저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구원하소서 저를 평화의 방패로 써주소서